비누하고 샴푸는 어디에 있어요? 5층 목욕용품 코너에 있습니다. 거기서 치약하고 칫솔도 팔지요? 네. 거기서 양말도 팔아요? 아니요. 양말은 3층 의류 매장에서 팝니다.